약에 취해버린 feel 널브러진 luxury bag 크게 찢어진 lip 천원은 번져 like smoky yeah Oh baby I know it 또 난 이제 가르지 나 crazy 예쁜 입에서 이런 욕이 뭐 I'm always nasty 바람 네 끝까지 내가 멍청한 천사였게 검은 양말 벗어주길 Heart give me a pill 원하고 조절 못하니 How low does he know that any bad Red car go by daddy I'll company looking forward to your wedding You broke my heart You love my love 마법 내 선수로 믿어도 없네 아직 청년아 난 괜찮아 Let me fire let's rock it 마마도 나가버린 feel 엎질러진 ice coffee 휘어지는 red lip 네가 싫어했던 smoky yeah